말씀을 또 함께 나눕시다. 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기독교가 신앙하는 하나님은요, 유일신이니까 단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세 위격이지만 하나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래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말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삼위로 하나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건 삼신론이라고 얘기해요. 어떨 땐 성부, 성자, 성령 각각으로 계신다. 이건 양태론이라고 해요. 아니야,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야. 그러면은 세 위격이 사라져버린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의미들, 이 삼위일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에 대해 조금씩 더 일치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요, 삼위의 공동체성을 지칭하는 용어, 세 분이시지만 하나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좀 어렵지만 우리 들어보셨을 테니 제가 여러 번 말했으니까요,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내재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내재하는 거예요. 내가 안경, 완전히 안경천 속에 들어가고, 완전히 안경천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두 번째, 상호 완전한 순환입니다. 삶의 자리를 완벽하게 내어줄 수 있는 순환. 상호 침투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오는 것을 허락해 줌.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자리를 그에게 내어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좀더 정리해 말해 보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안에 내재하시고, 서로 안에 순환하시고, 서로가 침투하셔서 함께 거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 안에 100%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그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호 내재, 상호 순환, 상호 침투는 완벽한 평화의 모습을 상징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평화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내 삶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태도.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시어 공동체로 하나 된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서로 내어주고, 이거 어려운 겁니다. 서로 순환하고, 서로 침투하는 것, 그것이 거침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삼위일체 주일의 이 맥락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의 맥락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십니까?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부터 약 2주, 3주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고 딱딱한 교리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함께 잘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제사가 강조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제사가 보상으로서의 속죄냐? 죄값을 치르는 속죄냐? 아니면 화해로서의 속죄냐? 라는 것으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떤 겁니까? 내 죄값을 치러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화해하는 겁니까? 이게 논쟁의 주제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딱 느끼실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성경은요, 속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속죄한다는 것? 여러분, 우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노를 퍼붓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잘못된 행동 하나하나하나에 대해서 즉시로 진노를 퍼붓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죄의 목록을 쭉 나열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표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서 있는 삶을 죄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저지르고 행하는 그런 악행들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표적을 향해 서 있지 않는 그 모든 상태를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는 상태.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한 가지 확인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죄는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죄,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 진노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 뒤통수를 때려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만드나요? 잘못을 저지르면 그 즉시로 징벌을 가해서 다시 돌아서게 만드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학생, 자녀들을 기를 때도 부모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요. 벌은요, 효과가 없다는 거죠. 체벌은요, 무언가 수정을 가하는 것 같아 보여. 즉시로 효과적인 것 같아 보여. 하지만 체벌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짚어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다 뺏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벌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즉시로 진노해서 벌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종종 하나님의 진노가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놓고 후회하셔요? 또 중보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원래 이런 분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래 인자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라고 말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럼 진노한 상태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는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내버려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내버려 두는 것.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들의 진노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 설명합니다. 1장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무엇이라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죄에 대해 그 값을 묻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죄의 결과에 묻혀 살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죄의 구덩이에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바울만 한 말일까요? 이건 바울 고유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바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가톨릭의 성경과 좀 다르죠? 예, 가톨릭에는 우리가 개신교는 예, 읽지 않는 외경도 들어 있습니다. 가톨릭의 외경 중에, 우리도 읽으면 아주 유익한 외경 중에 지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지혜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잔악한 행위에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괴롭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폭력을 감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우리의 죄의 결과에 묻혀 살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할 수 있죠. 악행,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악행 그 자체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의 제사에 대해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표적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거나 하나님을 달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제사에 대해 담고 있죠. 레위기에서도요, 보복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표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학자들 중에 이런 학자가 있어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물, 번제에만 하나님의 불쾌감을 좀 가라앉힌다라는 의미를 적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제사에도 하나님께 속죄한다, 하나님께 보상한다라는 의미는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 제사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물이 되는 동물에게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위탁을 하죠. 대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 행위 자체가 내 죄에 대한 보상, 내 죄로 받는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은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구약 성경에서의 속죄는요,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고백이고, 내가 이웃 사이에 잘못된 것을 고백하고 이웃에게로 돌이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제사장이 중재하는 거죠. 자, 이것이 제사제도의 핵심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신 것입니까? 이것이 제사의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 이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냥 죄의 결과에 묻혀 살도록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 그것과 제사는 보상, 형벌이 아니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 이것을 완전히 간과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죄가 없는 예수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퍼붓는다고 해서 죄 지은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는 걸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으면서 거기는 그 여인의 말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닦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비난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십니까?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여기에 어떤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보상 없이 베푸시는 용서를 말해요. 그것이 진실한 사랑을 회복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보상 없이 용서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보상 없이는 용서할 수 없는 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했다고만 이해하는 것으로는 십자가를 전체를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과거의 죄책을 해결하는 도구로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다,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십자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해, 십자가는 화해의 도구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그리스 로마 제국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들은 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은요, 변덕쟁이들입니다. 언제나 복수심에 가득 차 있고 언제나 시기심에 가득 차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들 밑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그 신들의 가호를 받기 위해서 그들을 좀 달래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뭔가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화나지 않기 위해서 무언가 보상해줘야 돼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있다면 즉시로 무언가 먹을 것을 갖다 바치며, 좋은 것을 갖다 바치며 그들의 화를 달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해를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복수, 시기, 변덕, 그것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예수가 죄값을 치렀다라는 표현과 더불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헤아려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진노를 쏟아부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완전히 휘어잡은 상징이었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늘 예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형벌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이다. 화해의 상징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본질적인 태도가 어떤 건지 알려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의 그 본질이 어떤 것인지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을 바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먼저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세상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노한 하나님을 돌이키도록 하는 방법입니까? 진노한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돌이키는 방법인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방향을 틀어보신, 우리를 떠나 다른 방향으로 향해보신 적이 없는 분이시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당신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보상의 개념이 없어도 십자가는 충분한 사랑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우리는 늘 관역에서 벗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늘 하나님이 나는 여기에 서 있노라, 나는 너와 함께 있노라, 너가 돌이키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상의 개념이 없어도 십자가는 충분한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죠. 속죄,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갖게 될 진노를 달래는 대가로 예수의 피값이 지불된 것이 십자가다 라고 누가 말할까요? 구원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므로, 네가 저지를 죄까지 다 그 죄값을 치르셨으므로 너는 자유롭게 살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 교리인데요. 가만히 되짚어보면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속죄가 우리의 죗값을 치르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새롭게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앞으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삶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의 삶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17절,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의 결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요, 자, 죄의 대가는 예수가 다 치렀다는 것 인정.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좀 조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새로운 삶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죄의 대가는 다 치렀으니 이젠 조신하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 그것은 사랑이 전부였던 삶의 결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길, 그 길이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표적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를 대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없습니다. 너가 대신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입니다. 사랑의 길로 간다는 이유로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의 삶을 살겠다라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요청인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죄 용서 기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로서의 속죄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화해로서의 속죄를 보여줍니다. 이건 구원으로 초대입니다. 누가 먼저 초대장을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겠다고 손을 내미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향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많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정확히 향하는 게 어떤 삶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정확하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확인할 방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삶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평화한 삶 그것이 십자가를 이루는 삶입니다. 이 한반도 가운데 평화가 오기를 바라는 삶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죄에 진노하셔서 예수를 진노를 달래는 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보상으로서의 속죄 신앙 그것은요 삼위일체 신앙을 모독하는 신앙이 됩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안에 내재하고 서로 순환하고 서로 침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삼위일체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 그 속죄 신학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신학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수정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좀 어렵고 긴 얘기였지만 보상으로서의 속죄 신학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정리하며 잠시 거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